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병사요 청탄제옷. 다음 들으실 노래는 용감하라. 계속하여 노래 류송 해안 포병의 노래. 이어서 노래 우리 세대의 조국을 통일하리라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좋은 손에서 만나자. 할머니 저을 내 조선에서 만나자. 귀중 할머니 저을 내 조선에서 만나자. 오늘의 부르던 행복의 노래를 금융차에 신고하자. 조선에서 만나자. 조국이 맺어준 조두의 무좀은 허연 속에 품을 타니 파손의 탄피로 승리의 축배를 우리 모두 함께 들리. 그리운 장군님 계시는 곳 조선에서 만나자. 그리운 장군님 계시는 곳 조선에서 만나자. 조선에서 만나자. 그리운 장군님 계시는 곳 조선에서 만나자. 이상 노래 6곡 보내드렸습니다.